I'm back. Straight up the fucking breaking. 난 이왕 시작한 김에 급하게. 시간은 많아, 심장은 불타는데 꺼지질 않아. 해답은 그냥 불타면 돼. 이건 두 번째 round. 긴장했지만 두렵진 않아. 주먹질 대한민에 또 확신에 가득 찬 미소가 번져. I told ya. 승산이는 도저. Bring em out, bring em out. 싹 다 비켜. 화빈 후디 자리 지켜가라. Keep your motherfucking head up. 이건 기껏 꼬마들 땅 까먹긴 절대 아니야. Stick up. 짙은 수컷들은 해요. 서로가 털을 곰도 세우고 경계. We end it. We representing chicken. We still here. MC들의 명예는 미치지. Let's go and deep flow. 역사를 찍고 몸에 투자 install. Hey. Let's go and deep flow. 역사를 찍고 몸에 투자 install. Hey. Still here. Let's rock Robin Hood. Let's rock it, Robin Hood. Back고 돌려주는 게 나의 책임. 이 사회의 세계는 안 맺힌 날 랩인 힘에 뺏긴 소설의 외침 뒤틀려서 좌우 대칭. 앞뒤 맞지 않은 세팅. 조기화가 2010년 내 미션. Underground musician. 보는 주위 시선. 내가 현실을 뒤바꿨어. 시련 시킬 테니 지켜. Why 이건 밑바닥에 반겨가 making it loud. 할 시위를 당겨 주제 모르고 덤베니까. 이 바닥에 니가 큰 건 회기 아닌 guess. 이 바닥에 니가 뱉은 건 랩이 아닌 this. 자본주의가 난 건 기회주의. 우리의 개불줄을 잡은 오직 지혜뿐이다. 넌 현실에 살지만 현실성은 없어. 난 꿈을 쫓는 자버 정신병은 없어. Let's go and deep flow. 역사를 찍고 몸에 투자 install.